위대한 저국해방전쟁 승리 68세 즈마요 파키스탄 신문 엘렉션 타임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의 전통과 그 비결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전통이 마련되고 빛나게 계승되어 온 데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조선을 압살하려고 정욕을 쏟아붓고 있지만 조선인민은 김정은 용도자를 높이 모시고 희한한 창조물들을 연이어 일도 세우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승리의 비결은 첫째로 걸출한 수령의 용도에 있으며 둘째로 인민의 힘에 있다고 글은 지적했습니다.